서 눈 감으며 잊을까.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.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,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. 잊어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.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은 나에게 심어주었죠. 사랑했어요.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